미쳐가는데 차가운 와지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.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젠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.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같은 눈에 크고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은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. 그대만을 사랑하는 건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.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.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. 어두웠지만 나는 알 수가 있어서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난 그대에게 상처만을 주지만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.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. 그대만을 사랑하는 건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.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은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.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. 사랑하는 그대여 안녕.